안녕하십니까.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면밀한 계획보다는 늘 해오던 대로, 뭐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죠. 일상에 익숙해져서 살다 보면 그 틀에서 벗어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지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남들이 보지 않은 것들을 발견해서 기회를 만들고 성공하려면 새롭게 보는 눈, 우리의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들 합니다. 자, 오늘 경제 세미나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주제의 강연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김성희 리포터가 취재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간개발연구원 CEO지혜 산책, 이번에는 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박용우 PIH 대표 이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네. 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본인 소개를 아주 재밌게 했는데요. 16군데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벤처기업 중 5개의 회사에 관여하고 있고, 친구인 카카오톡 김범수 회장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시작한 기업 홍보이사. 이 직업을 이제 처음으로 관점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창직한 사람. 이렇게 본인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자기 직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용사, 미장원 주인, 헤어 아티스트.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머리를 맡기고 싶은지 그 질문으로 강의를 열었습니다. 박용후 대표가 이 관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보여준 동영상이 그 관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네.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눈이 먼 이 거지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동냥을 할 때는 무심코 지나친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팻말에 글씨를 바꿔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썼을 뿐인데 그 팻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아름다운 날입니다.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아, 이렇게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영국의 어느 회사의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관점을 바꾸면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직업도 홍보이사가 아닌 1호 관점 디자이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세미나를 5개 단어로 마지막에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정의, 네 번째 맥락,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 질문은 생각의 시작이고 그 질문을 예측하고 앞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성공한다. 두 번째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리고 고객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똑같은 것에 대해서 각각 어떤 정의를 내릴 것인가. 네 번째,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필요한 것인가. 다섯 번째는 이제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것에 맞춰 생각이란 것을 한다. 이 폴 브루제의 말을 인용하면서 습관, 이렇게 다섯 개 단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런 다섯 가지를 염두에 두고 체크해 볼 때 우리의 사업이나 인생이 틀리지 않게 갈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번 세미나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뭐 얘도 들어주셨지만 정말로 말을 조금만 바꿔도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PIH의 박용우 대표의 강연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세미나. 아, 제가 어저께 제가 사랑하는 동생인 그 총각내 야채가게 이영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어저께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일은요, 뿌리에서부터 멀리 달리는 과일이 맛있대요. 왜냐하면 총력을 다해 그걸 갖다가 그쪽으로 땡기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뿌리로부터 먼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사과도 그렇고 다 뿌리부터 멀잖아요. 이렇게 달리는 것들이 총력을 다해서 자기한테 모으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각내는 강의를 할 때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한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강사를 평가하지 않는답니다. 강사가 청중들을 평가한답니다. 여기 1번 테이블, 2번 테이블, 3번 테이블에서 얘네들 3번 테이블은 왜 이렇게 좋고 이렇게 태도가 엉망이지? 이러면 다시 교육시킨대요. 선생님이라고 모셔놓고 선생님을 평가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지침을 세 개를 준답니다. 네가 오늘 강의에서 본 게 뭐냐?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세 번째, 적용할 게 뭐냐? 그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역시 성공한 데는 다 저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의 초기 멤버입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한 홍보 중에 가장 거의 퍼펙트했다고 생각하는 홍보가 카카오톡입니다. 그 비결은요. 저는 SK텔레콤이나 KT나 통신사들하고도 많이 싸웠는데요.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객들한테 일렀습니다. 쟤네들이 우리 괴롭히는데요. 그러면 고객들이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만든 홍보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뽀로로도 현재 하고 있고요. 저한테 월급을 주는 회사들입니다. 16군데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칸이 적어서 좀 못 적었는데 아마 두 군데 가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10대 벤처기업을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를 매긴 건데요. 5개 회사가 제가 관여한 회사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회사들 가장 작은 회사가 지금 4천억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저 5개 회사 중에 인원이 가장 많았던 회사는 카카오톡 25명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은 이제 다음하고 합병하면서 숫자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3,000명인 직원이 넘었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장표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요. 여기 계신 분들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수많은 답들이 나올 겁니다. 나 뭐 의사입니다. 나 변호사입니다. 아니면 나 사장입니다. 회사원입니다. 수많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직은 뭐고 업은 뭡니까? 직업이란 글자를 반으로 쪼개기만 했습니다. 대답이 달라지시죠? 나 무슨 직을 하고, 직에 있는 거지? 나 무슨 업을 하고 있는 거야? 직업이란 글자보다 어떤 업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그 업이란 글자가 직업이란 글자보다 훨씬 더 셉니다. 왜 이 똑같은 글, 단어를 쪼개기만 했는데도 생각이 달라질까요? 커트를 하고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세 분께 여쭤봤어요. 당신 직업이 뭐요? 물어봤더니 첫 번째 분이 미용사라고 답을 하셨어요. 두 번째 분은 나 미장원 주인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분은 나 헤어 아티스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눈치채셨죠? 세 분이 일하는 게 똑같지만 일하는 게 똑같을 것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일하는 태도, 일하는 관점, 일하는 철학 전부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기 직업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함을 건네고 나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자기 직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당신은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는 관점 디자이너라고 제 직업을 창직했습니다. 제 직업은 나 홍보기사입니다. 나 마케터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랑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기 직업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관점 디자이너가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김범수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막노동 하셨고요. 어머니 식당 다니셨어요. 그 집 아들이 지금 재산이 3조 2,800억. 세계 500대 부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밑바닥부터 올라온 친구라 저는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왜 이 친구 얘기를 하냐면요. 2009년도에 제가 사업을 하다가 곤란한 경험을 당했습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라는 게 터지면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제가 시작했던 회사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돈을 빌려준 친구가 이 친구예요. 망하다 보니까 돈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5월 달에 이 친구를 만났어요. 청담동에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범수야 미안한데 네가 빌려줬던 돈을 내가 갚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정말 이 친구는 정신병자입니다. 네. 그거 아세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정혜신 씨란 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게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이게 정신병이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정혜신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정신병 맞다고. 네, 그런 친구입니다. 그때부터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얘기를 시작했어요. 범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나 NHN 그만둔 건 알지? 응 알지. 아 그래서 나와서 창업을 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사업은 잘 돼? 안 된대요. 아이위랩이라는 회사, 카카오의 전신이 아이위랩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뭐 위지아닷컴, 블루닷컴, 라이브케이 이거 하나로도 좀 익숙한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다 망한 거예요. 아니, 망한 게 익숙해진 거예요, 오히려. 요즘엔 뭘 하냐 그랬더니 카카오톡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근데 그것도 또 좀 약간 나온 지가 두 달이 됐는데도 그렇게 뭐 발군에 뭐 눈에 띄거나 그런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누가 마케팅을 하냐 그랬더니 마케팅하는 사람이 없대요. 하필이면 그때 마케팅을 담당했던 직원이 출산휴가를 간 거예요. 공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범수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빚 갚을 게 있는데 빚을 내가 몸으로 때울게. 내가 하는 일이 나 기자 생활도 10년 넘게 했고 네가 아는 것처럼 내가 마케팅도 했었고 하니까 내가 너네 회사에 홍보나 마케팅을 해줄 테니까 빚을 까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홍보이사가 된 겁니다. 월급을 안 받고 일을 시작한 겁니다. 빚을 갚으려고.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에 홍보이사가 된 겁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용우야 혹시 너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냐? 본 적 있지. 이 영화가 내 생각하는 패턴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어느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은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자, 다시. 왜 이유진은 오대수를 딱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요.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자기는 머릿속에 번개가 쳤대요. 김범수란 친구는 건대부고에서 전교 1등 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등생이고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를 다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때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대요. 자기는 답만 찾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선생님이 가르치면 입 닫고 그냥 잘 외우고 잘 이해해서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었지 질문이 틀렸을까 생각은 한번 해본 적도 없더래요. 이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질문을 하면서 하는 걸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든 김범수가 발견한 건 이거였어요. 자기는 답 찾는 데만 몰두했지 질문이 틀렸을까 이게 올바른 질문일까를 생각 안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하고 있더래요. 답 찾는 질문. 모든 생각은 질문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어딜 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물음표로 끝나는 거. 생각의 시작은 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시작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른 채 그냥 생각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걸 김범수는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질문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선배님들 많으시니까 미분적분을 왜 배운지 알고 왜 배워야 되는지 알고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배우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미분적분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고 배우셨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계속해도 없습니다. 어떻게 배우셨나요? 오늘 며칠이지? 선생님 3일입니다. 3번, 13번, 23번, 33번 나와. 풀어. 미분적분 점수 떨어지면 너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못 가. 그럼 집은 찌글찌글 살다가 너 니네 아버지 거 물려받을 거야? 정 똑바로 공부 안 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왜 미분적분을 배우는지 모르고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어 제외고로 3년 동안 배웠어요. 제가 기자 때 독일로 취재를 갔는데 독일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정관사, 부정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데오 데스 댐댐 디 데오 데오 디 다스 데스 댐 다스. 문제 풀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웠던 것들이 생각났지 독일 사람들하고 대화는 안 됐던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스피킹 안 되는 사람들. 왜 우리는 그걸 배웠을까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답만 찾으려고 공부했기 때문에 우린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리더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행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좋은 질문을 하거든요. 자살도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살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질문이 시작되면 답은 산다 죽는 데서 고를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이 답을 제안합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바로 답 찾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관성이 돼서 그 형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저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제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뭐에서 먹고 사는 사람일까? 나 뭐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지? 그럼 명함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유일의 홍보이사. 글자를 뜯어봤더니 널브롱 알릴뿔자 쓰는 거예요. 넓게 알리는 일을 하는 이상 거예요. 글로 풀어보면. 어? 근데 제가 홍보이사가 뭐라는지 진짜 몰랐을까요? 기자를 10년 넘게 했는데 알았습니다. 근데 내 일이 딱 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질문했어요. 홍보이사가 과연 뭐 하는 거냐? 넓게 알리는 일 하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그런 식으로 넓게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대한항공의 조연아 부사장님은 굉장히 일을 잘했겠죠. 예? 마카다미아 땅콩의 홍보이사는 조연아 부사장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마카다미아 땅콩을 알긴 하셨습니까? 예. 마트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돌려세운 그 맛. 써 있습니다. 예? 비행기까지 돌려세웠다는 거예요. 홍보가 넓게 알리는 게 목적은 아니고 그게 내 이 업의 본질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염두 속에서 나 뭐에서 먹고 사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앞모습도 보이시고 옆모습도 보이시죠? 근데 앞모습을 보는 힘, 옆모습을 보는 힘이 과연 뭘까요? 관점이더라는 거예요. 전 그걸 깨닫고 신동화에 기고를 했어요. 퍼스펙티브 디자이너 박용우의 긴급재현. 나는 관점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홍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점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제 직업에 대한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저는 깨달은 건 궁극적으로 이거였습니다. 모든 것에는 여러 면이 존재하고 여러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면을 보여줄 것이고 어떤 가치가 드러나게 해서 어떻게 해석되게 만들 것인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품을 관점만 바꿔서 신제품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마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제품을 그렇게 보이는 건 말고요. 마케팅은 고객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를 질문 형태로 바꿔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거지? 그런데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거야? 그걸 결정한 다음에 어떤 관점을 바꾸면 그렇게 보일 건가? 이걸 질문 형태로 쪼개갖고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놀라운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통신사랑 붙어서 싸워서 이긴 이유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저는 저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생각할까?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게 될까? 그 생각에 제로들만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카카오톡을 괴롭히면 고객들이 가서 게시판에다가 2만 개의 욕을 써놓고 나오는 거예요. 카카오톡 괴롭히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그 많은 그 고객들의 힘을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전 그때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착한 기업이 이긴다. 나쁜 기업은 힘이 아무리 세도 착한 기업을 이기지 못한다.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붙어 있는 게 착한 기업 홍보이사란 말을 합니다. 자, 보면은요.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딱 그거였다는 겁니다. 머리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관점의 차이는 IQ 80점의 차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앨런 케이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IQ 80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몸으로 5년 동안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저는 우리 말을 어떤 말을 할까가 아니라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관점이 형성될까? 어떤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걸까? 질문이 바뀐 거죠. 자, 저는 관점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지를 봤더니요. 데피니션이 바뀌는 거예요. 마케팅 분명히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학교에서 배웠던 정의를 쓰지 않잖아요. 저만의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여기 저희보다 선배님들 많이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 많은 세월 경험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정의들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혁신은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을 자기 업에서 쓰는 단어들을 다시 보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관점을 바꿔서 같은 단어에 대한 다른 정의를 찾는 게 혁신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혁신은 저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혁신이 있었는데 당신 이걸로 설명해봐 그러면 이걸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공식 같은 겁니다. 일본에 있는 이세탄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객 기점. 이 사람들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혁신의 메커니즘 두 개를 똑같이 거쳤습니다. 자, 매장이 뭘까? 자기네들이 맨날 쓰는 단어 매장. 백화점을 10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 매장이 뭔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꿔서 정의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매장은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님들이 물건 사시는 곳이다. 자기네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파는 사람 위주로다가 모든 게 설계해놨더래요. 편하게 팔기 위해서,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관점을 바꿨더니 이거 파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겠는데?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매장이란 단어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졌고 관점을 바꿔서 매장에 대한 정의를 바꾼 거죠.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고객의 짜증. 어느 회사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서비스의 구멍이다. 우리가 미처 못 본 걸 고객들은 짜증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다. 어느 회사가요? 이걸 만든 3M이라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아줌마가 짜증나서 만든 수세미래요. 전 이거를 강신장 전무님이 강의하시는데 듣고 나서 역시 저것도 정의의 차이다. 이게 한국 아줌마가 네모난 수세미가 짜증난다고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짜증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그 네모난 수세미가 왜 짜증이 나십니까? 아, 컵 같은 거 닦으려면 밑에 이렇게 늘어붙은 게 있으면 수세미를 넣어서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네모난 수세미를 넣으니까 양쪽에 딱 걸려가지고 꺾여요. 화살표처럼. 밑으로 밀어내도 이 가장자리가 공간이 생겨가지고 돌려도 힘을 더 내야 되고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도 작은데 잡기도 불편해요. 아, 아줌마, 저희가 그걸 못 봤습니다. 미쳐. 저희가 개선시킬게요. 그래서 끝을 둥글리고 안을 깎아냈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답니다. 그 짜증냈던 아줌마는 3M의 명예이사가 되셨대요. 짜증 달래줬다고. 그리고 그거를 개선시킨 직원은 또 엄청난 보상을 받았답니다. 중요한 건 고객의 짜증,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 고객의 짜증에 대한 정의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고객의 짜증을 저렇게 정의 내리는 회사가 있을까요? KT가 VOC의 자산을 알리게 합니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목소리가 칭찬이 있을까요? 80-90%는 다 욕입니다. 너네 왜 이따지구로 해? 그런데 그걸 자선화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됐을까요? 솔직히 현실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뭐라고 정의드릴까요? 저는 학교에서 5 학기 동안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느꼈던 정의는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런 거다. 서로의 의도를 읽는 거다. 언어정교수가 됐건 비언어정교수가 됐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서로의 의도를 읽는 거다. 우스갯소리로요. 제 친구가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오빠는 나한테 로또야 그러더래요. 그 자기는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 로또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그 뒷말에서 의도가 나타납니다. 자기 너무 좋아했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래요. 안 맞아도 참 더럽게 안 맞아 그러더래요. 로또가 잘 안 맞잖아요. 이 여자는 안 맞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로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진짜 좋은 건 당첨된 로또인 거지 로또는 정말 안 맞잖아요. 근데 자기가 깨달았대요. 저 여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정의가 뭔가요? 성공의 정의가 뭔가요? 왜 우리는 아이들한테 너 성공해라고 얘기하면서 성공의 정의는 같이 논의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나요? 왜 정의를 내려주지 않나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빠, 행복이 뭐고 성공이 뭐예요? 야, 밥 먹을 때 떠들지 마. 어? 복 나가. 어? 행복이란 게 성공 뭐 그거 별거 없어. 그냥 내 식구가 밥 안 굶고 우리 오선도 살면 그게 행복이고 성공인 거야.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저 같으면 제가 애는 없지만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아빠 성공이 뭐예요? 아, 우리 아들 준석 일로 와봐. 아빠가 보기에 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아빠 너한테 항상 감사해. 잘 커줘서. 근데 아빠가 보기에 우리 준석이는 준석이의 성공은 너로 인해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네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아빠는 그게 너한테 성공이라고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행복이 뭐예요? 아빠는 행복이 흐뭇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아빠 행복이 왜 흐뭇한 거라고 생각해요? 야, 너 이렇게 어떤 대학생이 이게 오르막길을 어떤 할머니가 손수레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가는 길도 다른데 가방 뒤로 메고 막 밀어주는 모습을 봤어. 기분이 어떻지? 흐뭇합니다. 그게 행복한 거야. 어? 아빠도 네가 이렇게 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흐뭇하거든? 근데 흐뭇한 거랑 행복이랑 동격인 것 같아. 그래서 흐뭇한 일을 많이 보거나 흐뭇한 일을 많이 하면 그거 행복인 것 같아. 그럼 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정의를 내리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단어의 사전적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 갖고도 싸우는 거고요. 똑같은 단어 갖고도 의견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다섯 개를 적으시는 겁니다. 5분 동안. 근데요. 희한하게도 네 번째 단어, 다섯 번째 단어에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내 인생에서 중요한 단어 다섯 개도 제대로 빨리 못 찾을까요?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관성대로 사시는 거죠. 첫 번째 단어 뭐 돈도 나오고요. 건강도 나오고요. 가족도 나오고요. 근데 참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시면은요. 그 다섯 개 단어의 배우자는 없어요. 남편, 뭐 우리 아내 이건 없더라고요. 참 희한하게도. 그거 있는 분들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여쭤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여자 때문에 죽을 것 같았대요. 왜요? 보고 싶어서. 요즘은 어떠신가요? 그냥 저 여자 때문에 죽을 것 같대요. 뭐가 바뀐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섯 개 단어에 애는 들어가요, 또. 우리 아이. 참 희한하죠? 자기도 아니고요. 그 단어에 가장 중요한 건 나 아니에요, 나? 근데 내가 아니고요. 애가 애로 바뀌었다가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돈은 뭔가요? 돈을 제일 많이 쓰시던데 돈에 그러면 여기에 정의를 내려보면 어떤 다섯 개 단어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실까요? 돈이 뭡니까? 돈에 대해서 아십니까? 자본주의사에서 나오는 가치 교환의 수단입니까? 사전적 의미잖아요. 나만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돈이 뭡니까? 그 돈이 뭐지?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많으면 좋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김범수라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힘. 맞잖아요. 에르메스 백 사주고 싶잖아요. 벤틀리 타고 싶잖아요. 왜 안 타십니까? 겸손하려고요? 아니요. 돈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근데 돈이 많으면 포기할 필요가 없더래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럼 1억 10억 낼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마음만 있고 그래 마음만 할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BMW를 타고 싶은데 BMW를 못 타고 BMW를 하시잖아요.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 타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왜 우린 BMW를 타고 싶은데 BMW를 할까요? 그 돈의 힘인 겁니다. 그 격차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한다는 거죠. 뭐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분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들, 딸 이리 와봐.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다섯 개 뭐냐? 그러면 애들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볼래? 애들 적습니다. 애들하고 100시간 동안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개가 뭘까? 가면 직원들한테 다 무기명으로 다 써보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정의 내려볼래? 그러면 이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경영 컨설턴트가 아니더라도 정확히 딱 보입니다. 얘네들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군. 두 번째,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흩어진 경영을 한 방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툴이지만 유용합니다. 초등학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아이들한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섯 개 못 쓰더래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1번이 가장 중요한 단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가 무조건 1등 나옵니다. 2등이 뭐가 나올까요? 아빠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강아지 나옵니다. 강아지. 네. 세 번째가 생각하다 보니까 아빠를 쓰더래요. 정의를 써봐라 그랬더니 엄마, 엄마는 날 무지하게 이뻐해 주신다. 엄마가 난 너무 좋다. 강아지, 내가 정말 이뻐하는 강아지 너무 귀엽다. 아빠, 물음표 3개를 찍어놨더래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빠가 왜 중요한지, 아빠가 뭔지. 그리고 애가 썼더래요. 아빠는 왜 있는 걸까? 이렇게 썼대요. 마지막에. 에? 엄마가 써줬대요. 아빠가 있어야 입금이 된다. 이렇게. 에? 참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 생각하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도 중요한 단어 고르라면 고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다섯 개 단어에 대해서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 안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볼게요. 이게 뭔지 아시죠? 디스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디스켓을 쓰면서 일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디스켓을 언제부터 안 썼는지 기억하세요? 썼다는 기억은 있는데 언제부터 안 썼는지 기억하시냐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2005년도에는 128MB가 표준으로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요. 128GB입니다. 용량이 몇 배 늘어나는지 아세요? 1000배 늘어난 겁니다. 킬로, 메가, 기가, 헥사테라 이렇게 나가니까 1000배씩 늘어난 거예요. 10년 동안 우리 일이 1000배로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가 모르는 10년 사이에 데이터, 표준 데이터 사이즈가 1000배로 늘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보셨냐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걸.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동전화 한 통화에 얼마입니까? 모르시죠? 얼마 때 제일 많이 걸어보셨습니까, 그럼? 20원 때 제일 많이 걸어보셨어요. 공중전화 얼마인지 물어보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모르세요. 공중전화 70원입니다, 지금. 처음 하셨죠? 네, 공중전화 한 통화에 70원입니다. 근데 20원 때 기억을 제일 많이 갖고 계세요. 그 위로 걸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공중전화 요금이 오른다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언제부터 편지 안 보내셨나요? 언제부터 신문을 이걸로 읽으셨습니까?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들이 오른쪽에 있는 걸로 싹 다 바뀌었는데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시나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담배 이름도 이게 있었잖아요. 시나브로라는 담배. 정말 기가 막힌 네이밍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시나브로 뭐가 바뀌는 걸 봤더니 습관이 바뀌더래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바뀌는 걸 눈치 못 채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우리는 습관이 바뀌고 있는 걸 눈치를 못 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저는 이게 우리 친구들 파티하는 겁니다. 저희 또래들입니다. 다. 참 희한하죠? 저희 또래들이 거의 다 대한민국의 IT는 저희 비슷한 또래들이 IT를 다 바꿨습니다. 엔소프트 김택진, 넥슨 김정주, 네이버 이혜진, 다음 카카오 김범수, 다음 이재용, 한글컴퓨터 이찬진. 왜 그렇게 그때 애들이 다 그렇게 지금 그 자리에 다 있을까요? 이금용 대표님 같은 건 한참 선배십니다. 근데 인정하시죠, 회장님? 아이들이 다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걔네들이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던 애들이에요. 변화를 목격하고 변곡점이 뭐라는 걸 몸으로 느끼고 다 본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다 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와 옛날 세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선배님들은 어떤 세대실까요? 어떤 세대신지 아세요? 사색 세대세요. 생각사 찾을색. 생각으로 뭘 찾아내는 세대예요. 요즘 애들은요. 검색 세대예요. 손가락으로 쳐서 뭘 찾아요. 지아버지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이름을 네이버에 쳐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네이버에 검색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애가 말하는 거 보니까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막 구글에서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검색 안 되는 게 대수일까요? 애들이 왜 그렇게 바뀔까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검색을, 생각을 검색에 의존하면 검색 엔진이 꺼지는 순간 너도 꺼져, 임마. 어? 너 내비게이션 없으면 인정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검색은 사색의 도구로 필요할 때 필요할 거리들을 찾아내는 데 쓰는 거지 검색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뒤돌아보면서 습관이 바뀐 걸 알지 않습니다. 습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채요. 그리고 습관이 바뀌는 걸 알아채거나 습관을 바꿔버립니다. 대부분 걔네들의 공통점은 습관이 바뀐다는 걸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을 바꾼 애들이요. 언제부터 우리가 검색을 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메시지 대신 카톡을 했을까요? 습관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습관을 바꾼 기업은 엄청나게 비싼 가치로 팔립니다. 자, 근데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못 보게 하는 방해하는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말, 그게 바로 왜 이 일을 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그 말 한대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21살에 엄청난 부를 이룹니다. 그리고 경영도 무지하게 잘하죠.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경영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경영을 잘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know, throughout the years in business, I found something, which was I'd always ask why you do things. And the answers you invariably get are, oh, that's just the way it's done. Nobody knows why they do what they do. Not rocket science. It's not rocket science. No.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 안 하고 왜 이 일을 하는지 곰곰이 관찰하고 질문하고 열심히 일할 태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경영 안 배워도 MBA 안 갔다 와도 경영 무지하게 잘할 수 있다.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원래라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 원자가 이 원자를 쓰거든요. 사물이 시작돼서 전해 내려온 그 처음이 이 원인데 그게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물어본 건 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원래 그래라고 뭉뚱그려갖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취업받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일, doing the same thing.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탕을 묻는 거, 질문이 왜 중요할까? 바탕질에 물을 문자를 쓰더라. 바탕을 묻는 거예요. 바탕을 물으면 뭐가 보일까 봤더니 원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시작한 거고 왜 그렇게 된 거지? 그걸 막는 게 바로 원래 그래란 말이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Doing the same thing,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insanity, 정신분열증이다. 미친 거다 그거는. 근데 널 잘 봐봐. 그러면 너 패턴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야. 그걸 깨닫게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가 다른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패턴만 바꿔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인사이트께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자, 세상은요 신압으로 바뀌는데요. 습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게 맥락이란 단어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요 그 얘기를 합니다. MP3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건 아시죠? 참 슬픕니다. MP3 만드신 개발하신 분 지금 조그만 벤처기업에서 이사로 일하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죄일까요 그게? 근데 보면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MP3의 종주국인데 누가 성공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성공했어요. 아이팟 가지고.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MP3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은 성공을 못했고 당신은 왜 성공했습니까? 딱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맥락을 읽는 힘도 없으며 만드는 힘도 없다. 나는 MP3를 만드는 순간 핵심 가치에 집중했고 나는 이 MP3가 어느 맥락에서 해석되는지를 봤다. 그래서 나는 소니를 만나러 다녔고 콜롬비아를 만나러 다녀서 아이튠즈를 만들어놓고 아이팟과 같이 난 개발을 했는데 한국은 삼성도 그렇고 아이리보드 그렇고 기계 만드는 데만 열중하더라. 그게 어느 맥락에서 해석되는지를 놓치고 있더라. 걔네들이 어떻게 날 이길 수 있겠냐. 전 저쪽이 창피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팟을 만들어놓고 아이튠즈를 만들었고요. 아이폰을 만들어놓고 앱스토어를 만들어놨어요. 핵심 가치와 맥락이라는 게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시너지를 낼 건지를 머릿속에 다 전체적으로 보고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계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고 있는 게 뭘까? 이게 두렵대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못 보는 게 뭐지? 맥락을 못 보는 게 뭘까? 맥락이 없어? 그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저 맥락에다 얹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아울러서 본다는 거예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의 제목이 스파크 오브 진이었습니다. 천재들은 번쩍할 때 그 생각들을 동시에 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핵심 가치, 맥락, 그 다음에 핵심 가치를 통해서 맥락을 파악해서 이게 어우러져서 습관을 바꾸는 기업, 이게 성공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핵심 가치를 보고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내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맥락, 어느 맥락에서 이게 해석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 가치와 맥락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의 습관을 바꿀 수 있어? 이 질문을 하면 투자하는 거에 100% 거의 틀리지 않고 좋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모라는 기차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반에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차입니다. 개발이 시작됐죠. 근데 저 기차 서울역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2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안정화 단계도 다 끝났고요. 근데 왜 저 기차는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못 보실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세대 고속철 해무가 모습을 드러낸 지 두 달 만에 KTX 운행 속도를 넘어서고 두 달 뒤 시속 350km 돌파 그리고 시속 421km를 달성하고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해무의 속도를 감당할 전용 선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해무가 최고 속도를 내며 운행되려면 궤도와 노반, 신호 시스템 같은 기반 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기찻길이 없는데 기차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기차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느 맥락에서 해석될 맥락이라는 건 또 뭘까요? 철로, 노반, 신호 시스템 이런 게 맥락들로 작용했겠죠. 그게 어우러져야지만 저거는 가치를 끝까지 맥시마이즈해서 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기차만 보고 그 맥락은 못 본 거예요. 제 친구가 이 스피커를 샀어요. 이 스피커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5천짜리 스피커입니다. 저한테도 이걸 한번 권유를 하더라고요. 너 이런 걸 음악을 한번 들어봐라.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네가 저걸 나한테 사서 선물을 해도 난 못 듣는다. 왜? 나 아파트 산다. 저거 트는 순간 밑에 층 할머니 올라오신다. 좋은 스피커가 뭘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스피커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좋은 스피커는요, 아파트라는 환경에서 우리는 70% 이상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라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스피커는 뭘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맥락을 함께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해요. 좋은 스피커라는 뭘까? 탑 그렇게 나오죠. 좋은 소리를 내는 거지. 좋은 소리가 어느 맥락에서 해석되냐는 거예요. 맥락과 핵심 가치를 함께 보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저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못 보고 핵심 가치도 봐야 되고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가 진짜 필요할까라고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염두를 관리하는 거. 왜 선배님들이 심사숙고해라 심사숙고해라 이 말은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염두를 관리하는 말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두를 관리하는 거.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염두에 있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다 보는데 왜 염두를 관리하는 말은 안 할까? 그냥 누군가 내 머릿속에다 넣어준 거, 이거 영어로 마인드셋이라고 하죠. 머릿속에 막 넣어준 것, 남들이 넣어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걸 정리해서, 염두를 정리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넣어준 것이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프랑스의 그 시인이자 철학자인 폴 브루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거에 맞춰서 생각이란 걸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건지 사는 거에 맞춰서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생각은 질문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나만의 염두를 관리하는 방법도 나만의 질문체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상황에 맞는 질문체계를 미리 개발해놓고 질문체계를 고도화하면 내 생각도 염두도 잘 관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제 염두관리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회사의 홍보 마케팅 이사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은 회의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똑같은 걸 다르게 보고 있냐? 아까 이금용 회장이 말씀하셨죠. 스티브 잡스가 가장 좋아했던 표 Think Different. 그 앞에 뭐가 생략된 걸 아세요? 같은 대상을 다르게 보라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을 다르게 봐라. 다르게 생각하라고 막연하잖아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다른 걸 다르게 보는 거? 아니죠. 똑같은 대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그다음에 그 배달통이나 똑같이 배달해서 음식 시켜 먹는 앱입니다. 본질로 따져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런 똑같은 거를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느냐? 그걸 우리끼리 자문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거 똑같이 다르게 이 대상을 우리는 다르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면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 다르게 본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감을 끌어내지? 어떻게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시작합니다. 다르게 봤냐? 결정. 다르게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공감하게 만들 건데 그걸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랍니다. 그것들이 맥락 속에서 잘 어울려? 지금 맥락 잘 파악하고 있는 거야? 어느 맥락에다 갖다 놔야지만 그게 잘 해석되는 거야? 그걸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돈 많을 쓴 요기요를 지난해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기요라는 회사는요, 독일 회사입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배달통까지 인수했습니다. 저희가 이긴 이유는 저런 생각 시스템 질문 체계에서 이겼습니다. 금년에도 그들과 우리는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자,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건 think different,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두 속에 보려는 힘만 있으면, 노력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전 모든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도요, 돈 버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는지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야? 진짜일 것이지. 야, 어제 거 꺼내놓은 순간 여자애들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아, 멋지다. 근데 여기서 좀만 얇고 가벼우면 딱 좋을 텐데, 그치? 에이! 야, 여기서 또 어떻게 작아져? 왜 아주 버튼도 다 없애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 화면도 막 넓어진다 그러지? 에이!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는 1등이지. 왜? 아,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어?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한다 그러지? 에이! 아, 방도 좋은데 TV 박질해서 벽에 걸어라. 에어컨도 천장에 달고. 에이! 야, 너 어제 컴퓨터 본체를 책만 한 두께로 축소시켜서,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했어, 안 했어? 어? 일명 노트북! 해본 소리지. 차라리 물을 사 먹는다 그래라. 미쳤냐? 물을 사 먹게? 마이크코트 뭐라니? 물을 사 먹을 때 됐어. 웃자고 해보는 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공상이 곧 혁신의 시작이라는 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린 지금 이렇게 만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 번의 홈런이 두 번의 2루타보다 나으니까. 기술만으로는 사람의 미래를 만족시킬 수가 없지.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휴머니스를 가려면. 뭘 보셨나요? 이 친구들이 얘기한 거 다 답스가 한 얘기입니다. 두 번의 2루타보다 한 번의 홈런이 낫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는 여러 가지 기종을 만들고요. 아이폰은 홈런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 계속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팀쿡부터 깨진 거죠. 갤럭시 이제 그 아이폰 6, 아이폰 6 플러스 나오면서 걔네들도 2루타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자, 무엇을 느끼셨나요? 전 저걸 보는 순간 이걸 느꼈어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면 세상이 바뀌는 거구나. 물을 사 먹는다고 그러잖아. 물 사 먹는 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연해졌습니다. 시장이 생겼잖아요. 카톡하는 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카톡하는 게 당연한 걸로 바뀌었잖아요. 7조짜리 회사잖아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하게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레드오션. 블루오션은요, 지금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연하지 않았던 걸 당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당연해진다는 거를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 봤더니요, 이 단어더라고요. 습관. 저는 투자심사를 하러 가면 딱 하나밖에 안 봅니다.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 제공하는 서비스나 앱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사람들의 습관처럼 저 짓을 할까, 사람들이? 야, 저 습관이 안 될 것 같은데? 쟤네들은 어떤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습관이 될까? 새로운 습관이 될까? 습관이 교체할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톡은 카카오 택시로 뭐를 합니까? 택시를 타는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비즈니스가 싹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전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애플도 좋아하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쇼핑몰일까요? 전 정확히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습관을 바꾸는 회사입니다. 근데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저게 습관이 될까? 습관이 되실까요? 샌프란시스코에 깔았더니 사람들이 습관처럼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걸 물건 살려니까 이걸 찾더래요. 어디 갔지 그거? 이걸로 말을 하더래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물건을 주문하는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불안했나 봐요. 이 사람들은 생활의 동선에 그 장치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도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나와갖고 그 동선에다가 배치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그냥 캔슬하지 않는 날은 그냥 다음날 배달 오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서 장보고 갖고 뭐 사야지 빠진 거 있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습관을, 아마존은 쇼핑몰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습관을 바꾸려고 전력투구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배송도 사람들, 아, 나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습관을 바꿉니까 얘네들이. 자, 퀵서비스가 살아남을까요 5년 뒤에?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습관이 바뀔까? 오토바이 아저씨를 전화한테 퀵서비스 전화를 건다, 물건을 준다, 아저씨 잘 부탁했는지 얘기해 준다, 그런 과정이 사라지고 그냥 저런 식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방법도 나온다는 겁니다. 습관이 바뀐다는 거죠. 저는 요즘에 나온 아마존 에코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다가 아마존 대시의 기능을 집어넣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알렉사, 나 오늘 계란 두 판 주문해. 계란 두 판 어느 걸로 주문할까요? 네, 포프리로 해. 몇 판 주문할까요? 두 개. 인증하시겠습니다. 결제 뭘로 할까요? 카드. 그럼 음성인식 하겠습니다. 보이스 프린트 성문인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박래근. 결제되었습니다. 30분 뒤에 배송됩니다. 드르륵 날라오는 거예요. 아마존이 두려운 이유는요, 걔네들이 미국 기업이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상상력이 무서운 거예요. 저런 일들을 하잖아요. 과연 저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한번 붙으면 롯데마트, 이마트가 여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런 상상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쟤네들의 상상력이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데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은 항상 큰 타격을 입거나 망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카카오택시 때문에 콜택시 업체들이 다 망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카카오가 대기업인데, 이젠 대기업인데 그렇게 그 콜택시 업체들 망하게 해도 되는 거야? 저한테 항의라는 기자가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김 기자, 내가 하나 얘기해볼까? 콜택시 업사가 잘 사는 게 좋아?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사는 게 좋아? 우리 거기서 요금 받았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리운전 시장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리운전 기사 업체에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대리운전 업체 12개가 사는 게 좋아?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돈 버는 게 좋아? 아무 말 못합니다. 뭐가 대이고 뭐가 착한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돈 벌 수 있다고 자신감 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가서 김기사 인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했어요. 결국 카카오에 두고 인수했습니다. 김기사 인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김기사는요, 클라우드 방식으로 지도를 만듭니다. 200만 MAU, Monthly Active User, 200만 명이 켜가지고 얘네들이 어디 가는지 다 알려줘요. 클라우드 방식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시에 어디 가고 어느 길이 있고 길이 있고 지도를 만든 맵이에요. 그거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면은요, 얘네들 그 달기만 하면 쭉 돌아다니면서, 여기 길이 있구나. 중국 지도 만드는데 10년 걸리면 그게 쫙 장착되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3년이면 중국 지도 다 만들어냅니다. 길 바뀌는 거 다 합니다. 추석 때, 설날 때 길 가잖아요. 아, 농로가 여기 이렇게 있군. 다 알아요. 몇 시에 사람들이 일로 많이 몰리는군. 빅데이터가 분석하면 사람들의 습관 분석할 수 있고, 그 길목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김기사 인수했다면 얼마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카카오가 626억에 샀는데 만약에 현대자동차 샀다면 1조 이상의 가치를 한 방에 사자마자 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달리는 순간, 현대자동차가 달리는 순간 이 빅데이터로 다 분석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한 벤처기업을 큰 기업이 비싼 돈 주고 사줬다고 해서 좋은 모델도 됩니다. 그걸 안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하게 만든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엄청난 부자가 돼 있습니다. 옥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제대로 있긴 했을까요? 지금이야 막 습관이 됐지만 그때 보신 거예요. 습관을 만드셨으니까 이금룡 회장님이 대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습관 만든 사람들은요, 대단한다는 그 반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톰 피터스가 2006년도 9월에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벤치마킹의 시대는 끝났다. 퓨처마킹의 시대가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벤치마킹 하지 말래요. 누구 거 보고 따라가는 거 하지 말래요. 누가 누굴 따라갑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소니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집에 소니 TV가 있으면 부잣집이었어요. 어디에 소니구나. 요즘에는요, 소니 TV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 취향 특이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니 보니? 뭐 이러면서. 예? 우리나라가 왜 어떻게 가서 그 코끼리 표가 없어 왜 안 사게 만들었습니까? 쿠쿠쿠첸 대단한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대단한 회사입니다. LG전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못하는 것을 꾸짖어도 되지만 박수 칠 때 박수 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미래에 당연해질 일을 찾는 거. 5년 뒤엔 뭐가 당연해질까? 10년 뒤엔 뭐가 당연해질까?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는 이 질문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당연해질까? 이 방식대로 계속 갈까? 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방식대로 계속 갈 거야 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퇴출당합니다. 나가지 말라고 해도 붙어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 머릿속엔 뭐가 당연해질까? 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드린 말씀을 다섯 개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5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5가 왜 저 좋냐면요. 동양은 5입니다. 무지개가 몇 색이죠? 보통 사람이 빨간 옷 하나 보고 서양 무지개입니다. 레인보우. 우리나라는 5색 찬란하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음계가 몇 개죠? 5음계입니다. 궁상각치우. 서양은 7음계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 다 5자로 하거든요. 복이 몇 개죠? 5복. 다 우리 5자로 풉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섯 개 단어로 저 정리해봤습니다. 질문. 질문은 모든 생각의 시작이고 다음 행동을 이끄는 겁니다. 그 질문에 따라 다음 행동이 결정됩니다. 질문을 예측하고 앞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미리 읽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고객들한테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할 거야? 그것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definition. 똑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는가? 아까 말은 같은 대상에 대한 나는 어떤 다른 정의를 갖고 있는가? 그게 다른 생각의 구조, 생각의 틀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맥락. 컨텍스트 파악 못하면 바보됩니다. 어떤 맥락에 소속되는 거야? 어떤 맥락이 필요한 거야?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 거야? 어떤 게 습관이 될 거야? 이 다섯 개 단어에 대해서 순식간에 아까 말씀드린 스파커브 지니어스 천재들의 그 번쩍이는 순간이 이 다섯 개 단어가 동시에 작용되면서 그림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입니다. 중언부언하지만 폴 브루제가 한 말 저는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거에 맞춰서 생각이란 걸 할 거다. 우리의 생각, 우리 엄두 속에는 저 다섯 개 단어로 체크하는 질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사업이나 인생이나 저는 그렇게 틀리지 않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중요한 게요. 팩트만큼 중요한 게 그걸 해석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관점으로 해석되게 만들 건지,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질문이 있는지, 염두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한번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PYH 박용우 대표의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틀에 박힌 생각과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 안주하다 보면 사실 발전적인 변화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죠. 어떤 일이든 사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도 또 미래도 크게 달라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갈수록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인데요. 관점의 차이가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위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